추억의 골든 팝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든 팝스를 진행하는 이광용입니다.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순간적으로 당황할 때가 가끔 있죠. 레이시즘은 아닙니다만은 마오리 피가 섞였거나 섬나라 분들 중엔 가끔 이 브라더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생큐 브라더, 하이 브라더 하시며 친밀한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브라더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꽤 오래전에 네 명의 섬나라 젊은이들로 보이는 이들이 술에 취한 듯한 행동으로 차 안에서 소동을 피고 있었는데요. 마침 지나가던 경찰차가 이를 목격, 검문을 하자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 중에 일행 중 한 명이 Hey, brother, what happened? 이라는 영어로 쓰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자 경찰관이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아놀드 슈왈츠네거처럼 I'm not your brother 라고 얘기하는 그 당시의 얘기가 생각이 나곤 합니다. 요즘은 그들이 이런 말을 할 때도 뭐 별로 이상스럽지는 않지만은 오히려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말입니다. SPM 방송국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추억의 골든 팝스.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 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음악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잃어버린 우리들의 이야기를 찾아 떠나봅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홀리스의 음악으로 He ain't heavy but he is my brother 들으시겠습니다. my brother. "지금도 몇 년에 한 번씩은 뉴질랜드에서 크진 않지만 주요 지방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을 하는 홀리스의 노래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의 형제라는 He ain't heavy but he's my brother 들으셨습니다. 브라더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젠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아들뻘도 안 되는 젊은 키 녀석 하나가 헤이 보이라고 저에게 매일 아침에 인사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나이 꼼꼼히 따져가며 대접받는 것도 꼴불견이지만 이것 또한 조금은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냥 그 녀석 귓방망이나 한 대 쳐주고 싶은데 이 노래와 함께 싸대기를 한 대 날려보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마이 보이. 'You're sleeping, son, I know. But really, this can't wait. I wanted to explain before it gets too late. For your mother and me, love has finally died. This is no happy home, but God knows how I tried. Because you're I stay because of you, my boy. I know it's hard to understand. Why did we ever start? We're more like strangers now, each acting out of part. I have laughed, I have cried, I've lost every game, taking all I can take, but I'll stay here just the same. Because you're all I have, my boy. You are my life, my pride, my joy. And if I stay, I stay because of you, my boy. You haven't heard a word, perhaps it's just as well. Why spoil your little dreams? Why put you through the hell? Life is no fairy tale, and one day you will know. But now you're just a child, I'll stay here and watch you grow. Because you're I stay because of you, my boy. Yeah, because you're all I have, my boy. You are my life, my pride, my joy. And if I stay, I stay because of you, my boy. I stay because 70년대 레코드 한 장에 10만 원이 넘는 그런 앨범이 하나 있었죠. 당시 국내에서 라이센스가 5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소위 갔을까요? 원판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산 앨범이 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국 가수가 부른 판 하나가 1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로 오랫동안 암암리에 거래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10만 원을 지금 물가지수로 환산한다면 한 100만 원쯤은 훌쩍 넘는 것 같은데요. 그림의 떡이었던 김민기 노래 모음이라는 타이틀로 된 앨범이 바로 그 앨범입니다. 대도 레코드사에서 71년경에 발매된 걸로 기억됩니다. 훗날 오공이 들어서면서 유신 독재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금지곡들을 대거 풀었는데요. 그런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재발매되어 그제서야 일반인들에게 논리 보급이 가능했습니다만 그땐 이미 시기를 놓쳐 대박은 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앨범에 수록된 곡들 중에 친구 골라봤습니다. 김민기 씨입니다.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오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눈앞에 떠오른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고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세대에겐 시간여행을 통한 세대교감을 기성세대에겐 추억여행을 통한 삶의 재충전을 주는 추억의 골든팝스는 그린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비즈니스 매매는 ABC 황문화 신부 미용 전문 써니 헤어랜 메이크업 협찬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와서 살면서 새롭게 그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인데요.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자기와 코드만 맞으면 친구가 되는 이들의 문화는 우리에겐 좀 낯설은 감이 조금은 들죠. 그러나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인생을 보내려면 말입니다. 한국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아쉬움 중에 하나가 나이를 모르시는 거라고 답하시는 분들도 꽤 되는데요. 아마 우리들 마음속에 상하관계를 정립하려고 하는 우리만의 고유한 습성으로 인해 친구 만들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디온 워이기 부른 친구란 다 그런 거죠. That's what friends are 였습니다. 원래 이 곡은 우리에겐 야간 근무로 알려진 82년도 미국 영화 나이트 쉬프트의 주제가로 알려졌죠. 로드 스튜어트가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발표 당시에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던 걸로 기억도 되고요. 4, 5년 후에 D1 오익이 인종,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그녀와 친한 친구 엘튼 존, 스티비 원더와 함께 불러 빌보드 1위까지 오르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곡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친구하면 생각나는 곡이기도 하고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제임스 테일러입니다. You got a friend. When you're down and trouble and you need a helping hand and nothing, oh, nothing is going right. Close your eyes and think to me and soon I will be brighten up even your darkest night. You just call up my name and you know wherever I am I'll come running, oh yeah baby, to see you again. Winter, spring, summer, or fall, now all you got to do is call and I'll be there, yeah, yeah, yeah. You've got a friend. If the sky above you should turn dark and full of clouds and that old north wind should begin to blow, keep your head together and call my name out loud now. Soon I'll be knocking upon your door. You just call up my name and you know wherever I am I'll come running, oh yes I will see you again. Winter, spring, summer, all you got to do is call and I'll be there, yeah, yeah, yeah. Hey, ain't it good to know that you've got a friend when people can be so cold. They'll hurt you and desert you. Well, they'll take your soul if you let them. Oh, yeah, but don't you let them. You just call out my name and you know wherever I am I'll come running to see you again. Oh, baby, about winter, spring, summer, or fall. Hey, now all you've got to do is call. Lord, I'll be there, yes, I will. You've got a friend. You've got a friend, yeah. Ain't it good to know you've got a friend? Ain't it good to know you've got a friend? Oh yeah, yeah, you've got a friend. 이사치를 4989 땅 팔 때도 이사치를 4989 부동산은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병식의 전부 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02-247-4989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제임스 테일러의 You Got a Friend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팝 음악 역사상 손꼽히는 싱어송라이터로 꼽히는 캐롤 킹의 대표곡 중 하나죠. 그녀의 친구인 제임스 테일러가 불러서도 사랑받았던 곡이기도 했고요. 또 다른 캐롤킹의 친구가 젊은 시절 그녀에 대한 곡을 만들고 노래하게 되죠.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닐 세데카입니다. 오 캐럴. 음악이 다소 오늘날에는 뒤처진 그런 느낌을 받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흥겹게 하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You hurt me and you make me cry but if you leave Surely die Darling, there will never be another Cause I love you so Don't ever leave me Say you'll never go I will always want you for my sweetheart No matter what you do But a fool. Darling, I love you. Though you treat me cruel, you hurt me, and you make me cry. But if you leave me, I will surely die. Darling, there will never be another, 'cause I love you so. Seneca가 캐롤킹에 대해서 노래한 오 캐롤 들으셨습니다. 하와이언 싱어 카마 카위엘의 Facing Future에서 골라본 What a Wonderful World이었습니다. 이 앨범은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히트했던 걸로 기억됩니다만 이 곡은 2001년도경에 숀 코네리가 주연을 맡은 영화 Finding Forrester에 삽입된 곡이기도 하죠.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가 윌리엄 프레스터의 얘기를 그린 영화가 바로 Finding Forrester인데요. 거장 구스 반산트가 감독하여 그의 숀 코네리 말을 빌면 그에게 생애 처음 아카데미 주연상을 기대했었다고 하는데 수상은 못했지만 말입니다. 문학적 재능이 있는 10대 흑인 소년과 그를 이해하는 단 한 명의 친구가 되어주는 70대의 유명한 작가 윌리엄 프레스터 간의 나이를 초월한 우정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영화 마지막에 포레스터가 죽으면서 남긴 편지는 특히 우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부분의 그 편지 내용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이 노래 편곡도 잘했고 육중한 체격에 경이스러울 정도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 도대체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노래는 듣기가 참 그렇다고 하잖아요. 정감이 가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통설인데요. 자,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이 전혀 없는 노래 Count on me, 브루노 마스입니다. I'll sail the world to find you. If you ever find yourself lost in the dark and you can't see, I'll be the light to guide you.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one, two, three,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four, three, two,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Ooh, yeah. If you're tossing and you're turning and you just can't fall asleep, I'll sing a song beside you. And if you ever forget how much you really mean to me, every day I will remind you. Oh,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one, two, three,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four, three, two,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Yeah. 얼마 전 50대 후반으로 보이시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중년의 키 여자분이 저를 찾아와 레코드를 좋아하는 뉴질랜드 동호회 모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입 권유를 하시면서 우린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모임의 회장은 40대 초반의 영국분이신데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분이라며 친구의 개념을 저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정말 뼛속에서부터 나이와 나라를 불문하고 어떤 분야에서든 코드만 맞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을 세면 제가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카운 온 미 들으셨는데요. 요즘 젊은이들 이 친구 브루노 마스에 푹 빠졌는데요. 그의 곡 하나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메리 유. 가수로 살펴보는 락앤돌 시간입니다. 록앤돌의 아버지로 우린 보통 초코베리를 논하는데요. 본인 스스로 락앤돌의 아버지라 칭하는 락앤돌의 이단자, 혁명가 뭐 이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틀 리차드인데요. 오늘은 리틀 리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앤롤이 기존의 흑과 백으로 양분된 음악체계를 타파하고 쾌락과 자유분방함을 노래했다는 측면에서 어쩌면 그의 말대로 그가 진정한 킹 오브 락앤롤인지 모릅니다. 그의 대표곡 트리 퓨리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만들면 어떨까 했는데 2000년도에 레온 주연으로 TV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조니 캐시의 일대기를 그린 워크 인 더 라인이라든지 레이 찰스와 같은 그런 극장용으로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워낙 대중에게 비호감으로 낙인 찍혀서 그런지 그런 영광을 누리진 못했네요. 그러나 그는 누가 뭐래도 음악이라는 것을 철학이나 정치의 그것과 분리해서 오직 재미로 승부하여 그런 면에서는 다른 록앤롤 스타보다 훨씬 월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리틀 리차드는 비틀즈를 비롯한 많은 가수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얼마 전 세상을 등진 프린스의 음악적 아버지라고도 하죠. 또한 힙합과 랩에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Hey Boy라고 하는 젊은 키 녀석 때문에 친구라는 얘기를 중심으로 추억의 골든팝스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결국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우선 내가 솔선수범하고 아무 조건 없이 남들에게 진정성과 솔직함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인데요. 좋은 친구 없다고 한탄하는 내 자신을 질책해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Just When I Need You Most 랜디 반 오머의 음악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떠났던 추억의 골든팝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비즈니스 매매는 황문화, 신부 미용 전문 써니 헤어앤메이크업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SPM 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추억의 골든팝스,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God knows, 'cause you stared out the window and I struggled for something.